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안녕하세요. 동화를 삐딱한 시선으로 보며 등장인물의 범죄를 파헤치는 낭만 파괴법의 진행자 라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수잔입니다. 와! 마이크에서 얼굴 떼고서. 그래요. 수자님, 저번 방송도 네. 아니구나. 벌써 좀 몇 회 됐는데, 방송하고 나니까 어땠어요? 근데 진짜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기억도 안 나고, 집에 가니까 내가 실수한 게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진짜. 그래서 오늘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해야죠. 요즘 정신이 좀 있나? 아, 네네네. 뭔가 좀 더, 한결 나아요. 훨씬. 저도 이제 처음 방송할 때 긴장해가지고, 제가 이제 무슨 소리를 했는지 편집하면서 이제 대말 들으면서, 이런데 개소리를 내가 했구나. 말도 개소리. 너무 빠르고, 막, 저거 정신 나간 애 같이 막.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머리는 터질 것 같고, 얼굴은 빨개가지고, 막, 힘들었어요, 그날. 아, 그래도 그냥 음란음란한 게, 티가 그냥. 아, 그건 그렇고, 이번 주는 어떻게 지냈나요? 별일 없었어요? 이번 주에는 뭔가 되게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본도 썼어야 되고 그리고 되게 긴 한 주였어요. 저한테는. 어제는 또 에버랜드 갔다 와가지고. 라봉님은 에버랜드를 가봤는데 몇 번이나 가봤어요? 저는 집이 그쪽이라 어렸을 적부터 합치면 그래도 열 몇 번 갔겠죠. 그렇구나. 난 천년이라서 한 번도 못 가봤네. 에버랜드 한번 같이 손잡고 타요. 그러게, 절 좀 이끌어주세요. 독수리 요새 손잡고 타야겠네. 근데 독수리 요새 요즘 안 하더라. 갔는데 수리 중이에요. 독수리 요새가 뭔지도 몰라요. 롤러코스터 같은 건데. 아, 그래요? 근데 진짜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가보고 싶네요. 사당에서 버스 타면 가니까 가요. 아, 저는 회사에서 이 이제 방송을 시작하고 보니까 내가 법과 관련된 게 하나 있더라고. 뭔데? 그 이제 소송 같은 거를 회사에서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뭐 전자소송을 한다거나 이러면 차전사건, 막 타채사건, 개인회생 이런 것도 보면은 개회사건, 회단사건, 뭐 이런 걸 보니까 외사업자 하는 거야. 나도 법에 관련이 되어 있구나. 세상에 뭔가 좆되기 직전엔 법과 늘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의사랑 변호사는 이제 좋을 땐 안 와. 근데 정말 이렇게 맞아요. 아파야 오고 아니면 힘들어야 오고 이게 사람들이 좋을 때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닌자 소리 듣고 사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 이렇게 많이 들으시는 것 같고 해도 생각해보면 10분 이상 돌아가면서 들을 수 있다는 거. 저희 그래도 한 에피소드당 거의 한 7, 80분 정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매주 이제 리뷰도 한 대여섯 개씩 올라오고 뭐 별점은 요들레이분들이 쭉쭉 올려주시고 뭐 그런데 실제로 듣는 사람이 10명도 안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리뷰를 쓸까 말까 고민하시는 당신이 저희의 유일한 팬일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맞습니다. 뭐 나중에 많이 듣게 되면 되는 거지 뭐. 그래도 우리 한 오래 갈 거니까. 근데 포스팅 네다섯 개 하고 인기 블로거 되는 거 아니니까. 맞아요. 한 반년 해봐야. 첫 술에 배부른 거 없으니까. 그래요. 이제 그러면 오늘 슬슬 동화 얘기해야죠, 수자님. 아, 왜 한숨이 나오지? 오늘 동화는 아쉼프텔이에요. 아쉼프텔? 그런 동화가 있나요? 아, 이게 다들 뭔가 할 텐데 이 아쉼프텔이 신데렐라의 원작이에요. 이게 독일어로 제투성이라는 뜻이래요. 제투성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는 신데렐라가 제투성이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신데렐라라는 게 영어인 거고요.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 샤를 페로라는 사람이 이제 아동용으로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책을 냈었어요. 이 동화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 신데렐라 동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신데렐라는 불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불어로는 샹드리옹일 거예요. 샹드리옹? 샹자 액센트가 붙는다. 샹드리옹. 오, 샹드리옹. 내 커피 너무 먹었나 봐. 오, 샹드리옹. 라라라. 미쳤네. 뭐 취한 것 같아. 저희가 방송 오기 전에 회의하다가 이제 회의가 좀 길어 길어져가지고 커피를 두 잔씩 먹었거든요. 아. 이제 막 귀가 후끈후끈 해요. 미쳐가지고 날뛰어도 너무 욕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응? 여러분도 더블샷을 세 잔 동안 두 잔 마셔봐요. 세 잔 동안 두 잔 마셔. 동안? 세 시간 동안 두 잔 한번 마셔봐요. 아, 제가 카페인이 좀 민감하긴 한데요. 완전 오늘 막 하이가 돼가지고 막 심장이 뚜껑. 근데 진짜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런 거보다 카페인 왜 커피 특히 커피 그리고 홍차 라떼 막 이런 거 마시면은 막 여기가 장난 아니야, 장난. 지금 저 술 먹은 거 같아요. 막 입에서 뜨거운 김 나와요. 조금 입에서 불 뿜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래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신데렐라 만화 영화 혹시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봤던 거? 그 막 빗자루 쓰면서 막 나무 네네네 그거 그 주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뭐지? 오늘은 기분이 좋아. 랄랄랄랄랄랄랄라 가슴 속 깊이 간직한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 음정 다 이상해. 음악 전공해서 아 거지 같다. 이렇게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니까. 진짜 이 만화 진짜 좋아했었는데. 이 신데렐라는 좀 우리가 알고 있던 동화 신데렐라 여주랑 달랐어. 일을 안 해. 일을 안 했어. 일을 안 해. 제투성이도 아니야. 되게 그냥 빗자루만 들고 마당만 좀 쓸고 계속 뭔가 하러 다녀요. 맞아 맞아. 그리고 왕자랑 그게 일당이 쩔어. 그래. 바로 막 막 한눈에 반하잖아. 왕자가 츤데레야. 왕자가 괜히 튕겨. 그리고 일당 신데렐라는 눈치가 없어. 맞아. 완전 개츤데레 같은 왕자 하나 나오고. 다시 보고 싶네요. 그러게. 근데 여러분 이 노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틀어드릴게요. 뮤직 큐. 바로 이 노래야. 그러니까. 좋구나. 진짜 이 노래랑 뽀로롱꼬마 아니야. 뽀로롱꼬마마 여향두 살람마 법마법의 천사. 그것도 있었어. 이게 그 뭐라 그러지? 쎄쎄쎄도 있었어. 쎄쎄쎄. 뽀로롱꼬마마 여향두 살람마 법마법의 천사. 지금 라봉님이 손짓을 막. 쎄쎄쎄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 추억 돋네요. 그만해야지. 술 먹고 방송하면 진짜 볼만하겠다 아주. 다음에 한번 밤 방송 잡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되게 아침에 방송하고 있거든요. 아주 아침에. 갖고 이제 아침부터 편의점에서 소주를 깔 수는 없었어요. 제가 술을 못 마시거든요. 오늘 아침에 먹으면 오후 내내 숙취에 시달려야 돼요. 라봉님이 술을 잘 못해요. 잘 마실 게 생겼는데 술을 못해요. 그렇게 말술 같이 생겼는데 생긴 건 그냥 담배도 보면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생겼어. 맞아.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제일 먼저 들은 말이 그거였어요. 담배 있냐? 죽여버릴라. 나는 그 얘기는 들어봤어. 뭐? 다 할 것 같은데 담배는 안 한다. 진짜. 저한테 그 말을 했던 그 선배는 잘 있냐? 야, 밥 먹고 다니냐? 그냥 씨. 이 취향 기세 몰아서 오늘 너무 하이해가지고 우리 미쳤는 줄 알겠어요. 미친년 둘이. 오늘 이제 신데렐라의 원작 이제 그림 형제 아쉬엔프텔 들어보실게요. 옛날 부유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병에 걸린 아내는 죽음이 가까워지자 외동딸에게 한결같이 건건하고 착하게 살라는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 소녀는 매일 어머니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남자는 다른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둘은 모두 얼굴이 희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신보가 고약했죠. 그때부터 소녀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소녀에게 밥을 먹으려면 일을 하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 아이는 언제나 재투성이고 더러웠습니다. 새어머니와 의붓자매는 그 아이를 재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장애가게 되었고 세 딸들에게 갖고 싶은 것을 물었고 두 언니는 예쁜 옷과 진주와 보석을 부탁했습니다. 아버지가 재투성이야 너는 무엇이 갖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 재투성이 아이는 집으로 오시는 길 모자에 닿는 첫 번째 나뭇가지를 주세요 라고 했고 아버지는 돌아올 때 세 딸의 선물을 모두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소녀는 그 개암나뭇가지를 어머니의 무덤가에 심었고 그 나무는 소녀의 눈물을 먹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재투성이는 매일 세 번씩 그 아래에서 울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얀 새 한 마리가 그 나무에 날아왔고 재투성이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사흘 동안 잔치를 열어 왕자의 신부감을 정하는 무도회를 열었습니다. 두 의붓딸은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아름답게 치장했지만 재투성이 소녀에겐 드레스도 없고 신발도 없으면서 춤을 추러 간다고? 우리가 너무 창피하잖아! 라고 말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재투성이는 어머니의 무덤에 가서 개암나무 아래서 소리쳤습니다. 나무야, 몸을 흔들어 내게 금과 은을 주렴! 그러자 하얀 새가 금실과 은실로 만든 드레스 한 벌과 비단 구두를 내려주었습니다. 소녀는 서둘러 그 옷을 입고 무도회로 향했습니다. 모두 재투성이 소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어느 낯선 공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자는 재투성이와만 춤을 추었습니다. 왕자는 그녀를 데려다주고 싶어했지만 재투성이는 재빠르게 도망쳤고 첫째 날은 자신의 집 마당 비둘기집 안으로 둘째 날은 나뭇가지 위로 매일 도망쳤습니다. 왕자는 번번이 그녀를 놓치며 그녀가 도망쳤던 비둘기집, 나뭇가지를 재투성이 아버지와 함께 모두 도끼로 부셔버렸습니다. 마지막 날 그녀는 도망치다 황금신을 잃어버렸고 왕자는 그 구두를 가지고 그녀를 찾으러 왕국 전체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딸들의 발을 이 작은 구두에 넣기 위해서 큰 딸에게는 칼을 주며 발가락을 자르라고 했고 둘째 딸에게는 뒤꿈치를 자르라고 하였습니다. 그 둘은 흐르는 피 때문에 들통이 나버렸죠. 왕자는 재투성이에게도 신어보라고 권하였고 그녀는 손과 얼굴을 말끔히 씻고 황금신을 신었고 그가 꼭 맞자 왕자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금세 알아봤습니다. 왕자와 재투성이는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혼식 날 새엄마와 의붓 언니들은 재투성이에게 아부하러 다가갔지만 새들이 날아와 그녀들의 눈을 쪼아버려 장님이 되었습니다. 와, 잘 들었어요. 니는 모른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이고, 당 떨어진다. 오줌무. 오줌무 봐. 난 방전. 아, 정말 뭔가 커피로 이렇게 힘들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네요. 계속 가슴이 두근두근? 두근두근하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죽겠어요. 어머. 갱년기 증상 같아요. 나는 회사에서 그걸 매일 느껴요. 머리 정수리를 이렇게 만지면 김이 나고 얼굴이 막 혼자 빨개지는 거야. 뭐하는 남자가 있는 거 아니고? 난 갱년기인가? 난 생리를 하고 있는데 갱년기인가? 커피 너무 힘들다. 우리 그러면 네네. 좀 힘드니까 네네. 본격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잠시 신데렐라랑 아시엠프텔 차이점이나 한번 훑어보죠. 나. 제일 큰 거. 뭔데? 언니들 얼굴이 하얘. 미녀야. 이거 디즈니가 완전 망쳐놓은 거 아니야. 거기 보면 말상 하나랑 돼지상 하나가 완전 박복하게 생긴 애들. 맞아요. 그 디즈니가 근데 1950년도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네. 우리 완전 광복 직후네. 나 옛날에 집에 그 VCR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없는 거. 그 비디오로 디즈니 시리즈가 막 있었어요. 그 신데렐라. 부자였네. 좀 살았네. 근데 복사판이었어. 이미 그때부터 오, 로빈 후드 막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그 기억나는 건 나는 막 쥐들이 신데렐라 옷을 지어주잖아요. 그 분홍색 예쁜 거. 신데렐라 옷 분홍색 아니야? 아니 그거를 쥐들이랑 막 새들이 와가지고 막 해서 실로 해가지고 지어줘. 오. 그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 박복한 애들이 찢잖아 막 옷을. 아. 그래서 아, 그 옷을 찢어줘서. 그래서 그 이제 요정이 나오지. 아, 나는 그걸 안, 그러니까 기억이 거의 안 나요. 그걸 본 게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였던. 아, 나는 아기 때 봤거든요. 그 아기 때 봤었어요. 확실히 아기 때 배운 게 기억에 오래 남아. 그런가 봐. 나이 들어 공부해봐요. 아무 소용 없어. 주입식. 아기 때 모든 걸 가르쳐야 되나 봐. 아 근데 진짜 웃긴 게 여기서 신데렐라는 완전 금발의 초미녀고 새엄마도 못됐게 생겨도 미녀였잖아요. 근데 딸들만 못생겼어. 맞아. 엄마는 되게 막 이렇게 허리가 여기 왜 깁스한 사람 있잖아. 이렇게 허리 꼿꿋하게 해가지고 기품 있게 생겼는데 그 언니 둘은 완전 막 진짜 박복하게 생겼어. 우리가 물론 그래 외모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동화에서 예쁘면 장땡이라는 식인데 그 못생긴 게 치명적이지. 그 시대에는 이제 여자가 일할 수 있고 막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이뻐서 남편을 잘 만나야 맞아요. 인생 피는 그게 이제 자신의 뭐랄까 커리어? 거기 얼굴이 커리어야? 맞아 맞아. 디즈니의 신데렐라도 약간 새끼가 있어 눈에. 아 섹시하게 생겼어요. 섹시하게 생겼어요. 눈이 다음에 한번 디즈니 여자 주인공 맞아요, 섹시 맞아요. 리스트 얼굴 리스트 막 취향별로 한번 줄 세워보자 우리. 괜찮겠다. 아 그리고 나 이거 신기했던 것 중 하나는 여기에는 마녀가 안 나와. 지가 이제 나무에 가서 뭐 또 주세요 막 이런 요구한다니까. 근데 그거는 요정 아닌가요? 요정도 늙은 마녀야. 어 차야 마법 뿌리는데. 착하면 요정 못되면 마녀 아니, 이런 거. 못생기고 늙으면 마녀고. 아 왜 생각해봐 여기에 나오는 요정 할머니도 그래요, 그래요. 이쁘게 늙었어. 그래 그래 그러면 우리 어차피 마녀도 안 나오는데 뭐. 근데 그래. 하여튼 여기 신데렐라는 뭐 이렇게 울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지가 가서 분명히 옷 재질도 정해줬어. 맞아. 금과 은. 금과 은을 달라. 진취적이야 정말. 디즈니는 울었다니까. 그 계단에서 이렇게 울었는데 여기는 혼자서 해결하지. 아, 그 뭐지? 거기 신데렐라에 보면 그 주문 나와요. 네 나와요. 맞아요. 비비디 바비디부. 아 그거 이게 비비디 바비디 부가 전부 주문이 아니라 앞에 막 되게 길게 막 있는데 막 야발라바이기야 막 이런 나 것처럼. 나 있어요. 알아요? 사가라 둘라 메치카블라 비비디바비디부 부텐 투게더의 와데뷰가 비비디바비디부. 외워 외워 외워. 역시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해. 사가라 둘라 메치카블라 비비디바비디부. 아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저희가 그래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사라가 둘라 멘치카블라 비비디바비디부 두둥 두개더라 멘치카블라 비비디바비디부 라모님이 지금 느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찰나가 둘라빈 멘치카블라두. 근데 이 노래가 신데렐라에 나온 건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나도 이번에 이거 막 찾아보고 하기 전엔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좀 무서운 게 이게 고대 히브리아 노래예요. 근데 진짜? 살라가라는 게 아이라는 뜻이고 이 사라가 둘라 메치카블라 비비디바비디부 이 뜻이 아이를 태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래요. 나도 이거 찾아보면서 알았어 이번에. 대박.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아 저는 이거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마인부. 마인부 그거 만든 아마 할아버지가 비비디고 그 아들이 바비디고 이렇게 내가 만든 게 부야. 비비디 바비디 부야. 역시 드래곤볼. 아 역시 드래곤볼. 그 사람 모든 걸 계산했다. 필수. 필독서죠. 피콜로는 뭘까? 피콜로는 하느님. 피콜로는 그거 있잖아. 그 악기 중에 피콜로라고 있잖아요. 그거 그 고등 중학교 때 시간에 배울 때 겁나 웃었는데. 피콜로.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왜 녹색이 아니지? 어. 악기도 왠지 녹색에 더듬이가 달렸을 것 같아. 아, 그럼 요거 디즈니 편 신데렐라는 오늘 하는 게 아니네. 어, 이번에는 그림 형제 그걸로 하고 디즈니는 한번 디즈니 특집 1 2 3 4 뭐 이래 가지고 뭐 봄날 특집을 맞아요. 하든 뭘 하든 디즈니 만화만 모아서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네요. 그럼 오늘은 아시엠프텔인 걸로. 아시엠프텔. 나 먼저 하나? 어, 오늘 먼저 하시죠. 누가 제일 싫어요? 나는 아빠. 이게 아빠가 나빠 이상해. 이소아 씨님 가시는 거부터 부모 이제 수잔이 맞나요? 어, 이소아 씨님 한 번 봤지만 또 보고 싶네요. 아주 그냥 싱싱했어. 녹음이 우리 이후에 잡혀있던데 난입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이따 얼굴 보면 역사 적고 난입해야겠다. 역사, 나는 뽀뽀해주겠어. 여자끼리 해도 추행되는 거 알지? 아 그래요? 내가 그거 변호 못해준다? 아 그러면 참하겠습니다. 안 해줄 거야? 참겠습니다. 근데 왜 모든 구박받는 동화에 아빠들이 다 이상해. 존재감이 없어. 우리나라만 해도 장화홍련이나 콩쥐팥쥐나 뭐 서양에도 뭐 백설공주 이런 애들은 다 이제 아빠가 좀 이상해. 아니 여기 아빠는 좀 더 심해요. 지는 왕도 아니고 그냥 부유한 남자잖아. 근데 부유하면 바쁠까? 왜 애가 부엌에서 막 재가 묻혀서 지내는지 몰라. 아, 그러니까 왜 재 묻히고 막 이렇게 사는지를 모르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우선 아빠가 아주 개자식이라는 점이 여러 면에 있는데 한번 조사해 왔어. 뭐 살펴봅시다. 아. 첫 번째로 재혼이 너무 빨라. 엄마 죽고 겨울 지나자마자 바로 했대. 그럼 끼케 1년도 안 되는 거네. 맞아요. 아니 엄마가 가을에 죽었다 치면 4개월 만에 재혼이야. 대박. 아니요. 이 여자가 부인이 아파가지고 오래 누워있었다고 하지만 재혼하는 게 말이 돼요? 4개월 만에? 8개월 만에? 아니 무슨 마누라 죽고 이렇게 빨리 재혼을 해. 아 이거는 신이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것도 뭐야? 아 이거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우리끼리. 이게 법계근데 그러니까 인간 간에 이제 뭐 신의가 없다고. 나는 이렇게 우리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할 거라고 믿었는데 그거 안 한다는 거지. 신이 성실의 원칙. 대다 안 돼. 법적으로 뭔가 대다 안 되면 신이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물어봐야 돼요. 법덕후 같아. 법덕후 아니면 이 바닥에서 어떻게 살아.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빠른 재혼이 마음에 걸려요. 그 배우자가 죽었으면 3년 상은 기본 아니에요? 내 남편한테 나는 나 먼저 죽고 나면 3년 동안은 철수를 안 쓴다. 약속을 받을 거예요. 철수는 한스 편을 들으신 분은 뭔지 다 아실 거예요? 네. 내 남편이 죽고 나 이러면 나는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요. 빡쳐. 아 진짜? 내가 이제 영혼이 있다고 치고 내가 죽었는데 나 죽자마자 4개월 만에 딴 년만에 결혼한다고? 조사버릴 거야. 아 진짜 조사버릴 거야. 진짜 이렇게 매일 밤마다 침대 머리맡에 서 있을 거야. 진짜 너무 그건 아닌 것 같아. 아주 막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 했다는 듯이 뭐 그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여기. 뭔데? 아니 애가 두 명 딸린 여자를 그렇게 훅 들인다고? 두 명이 딸렸잖아. 언니들이 남의 자식인데. 연상이면 언니들이 연상이잖아. 그러면 새엄마도 아빠보다 연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네. 그렇게 쉽게 들여서 6, 7살 차이 날 텐데. 그래서 아빠가 딸들을 이뻐한대. 이게 말이 돼? 이제 선물도 똑같이 사다 주고. 아 근데 지금 눈빛은 아 설마. 바로 그거야. 제투성이 엄마가 기다린 거라니까 죽기만을 기다린 거야. 아 말도 안 나오네. 흥분해가지고 내 남편인 양 이 남자가 이 아빠가 내 남자인 양. 그리고 내가 볼 땐 언니들도 사실은 이 아빠 딸들일지도 몰라요. 설마. 아니 자기 딸도 아닌데 원래 자기 딸 괴롭히는 거를 그냥 그렇게 두고 본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보다 심한 음모론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소가 씨님이 저를 말렸지만 제가 이 친구를 말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건 촉이 왔어. 아 근데 아니야. 아, 그럴싸해. 그지 않아? 근데 이 새엄마랑 내연 관계가 아시엠프텔 엄마보다 먼저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럼 그치? 이제 이 딸 둘 낳은 마당에 아시엠프텔 엄마랑 결혼한 거지. 아, 뭐 이렇게 정략 결혼 이런 것처럼. 아빠가 부자인데 유산 받고 이런 거면은 그지. 아 그래서 이제 아시엠프텔 죽자마자 원래 내연 관계 있던 여자를 본처로 들인 거. 그래. 그러니까 이제 새엄마 딸들이 혼외자식인 것.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빠의 딸들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좀 괴롭히고 그런다고 해도 혼내기가 좀 애매한 거지. 그동안 이제 자기 자식으로 인정 못하고 고생시켰으니까 살았으니까. 설득력이 있네. 이거 이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아, 여러분 지금 이제 오디오라 모르시겠지만 지금 수자님의 눈이 백미러로 보이는 뒷차 상향등만큼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 아, 어떡해. 그렇잖아. 남의 자식 낳고 들어온 새엄마 딸을 자기 씨앗을 괴롭히는데 그걸 두고 볼 아빠가 있을까? 아, 그래. 아니, 솔직히 자기 애고 남의 애인데 남의 애가 우리 애를 괴롭히는 거 아니야. 어떤 남자가 그래. 그치. 눈이 확 뒤집히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빠가 진짜 나쁜 새끼인 게 새엄마랑 의붓 언니는 얘를 괴롭힐지도 몰라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아빠가 제투성이야. 이렇게 부른 게 이해가 안 돼, 나는. 잠깐만. 이거 지들이 붙인 별명인데 제투성이야 뭘 사다 줄까? 장날 나가기 전에 이렇게 물었다니까. 아, 선물 사다 줄 때 제투성이야 뭘 사다 줄까? 그래. 아니 그건 엄마 새엄마랑 언니들이 괴롭히는 데다가 숟가락 얹은 거잖아. 아, 여기는 아빠가 이제 막 무능하거나 다른 데처럼 막 바빠서 막 무관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개씨발 완전 개쓰레기 새끼네. 미친놈이야 개새끼 아주 그냥. 애새까지 별명으로 미친놈이 어딨어. 그러니까 제투성이야 뭘 사다 줄까 이랬잖아. 죽여버려 그냥. 아우.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수잔 시나리오대로 하면 아쉼프텔 엄마를 일부러 죽인 걸지도 모른다는 거지. 역시 라봉. 역시 음모론의 대가. 소금을 좀 짜게 계속 밥을 먹기 때문에. 어머. 거기 안에 비소가 막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극약을 먹인 거 아닐지라도 아픈데 만일에 방치를 했다거나 의사를 안 불러줬다거나 그랬어도 뭐. 얼른 재혼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깥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연녀랑 살려고. 아, 이게 지금 수자님 말대로 하니까 전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빠가 새엄마로 들어온 여자랑 이제 총각 때 로맨스가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반대가 있어서 나가 살다가 거기서 애도 두 명 낳았는데 이제 궁핍해져갖고 유산 때문에 이제 사랑 없이 아쉼프텔 엄마랑 정략 결혼을 한 거야. 아쉼프텔 엄마 부서였던 거야 그러면? 근데 또 마침 결혼을 했는데 아쉼프텔 엄마가 또 시름시름 알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자는 혼자 이제 미혼모처럼 살고 있으니까 그냥 내비뒀다 죽으니까 얼른 데려온 거지. 4개월 만에. 아쉼프텔이 아빠가 밖으로 나온 걸 알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데렐라의 가족사입니다, 여러분. 완전 콩가루네. 콩가루야, 콩가루. 미세 입자. 미네랄 파우더 수준이야. 뭉치지 않아요. 아, 잘 발려. 그냥 싹싹 발려 그냥. 모공 없애줘. 지우개 파우더. 아 근데 이렇게 가면 너무 끝도 없으니까 일단 돌아오자 우리 좀. 돌아와서. 그래. 근데. 이게 뭐 어쨌든 이거를 다 떠나서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자기 딸한테 제투성이야 라고 부른 거는 사실이잖아. 아니 그냥 이거는 완전 팩트지. 이거 분명히 이 아빠가 제투성이 소녀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를 했다. 이런 거는 뭐 유기를 한 거 아닌가요? 죄 아닌가요? 아 그쵸. 이게 우리 지금 계속 빠지지 않는 거의 매번 등장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죄 이게 아마 3조에 있을 텐데 이게 자세한 설명을 할까 하다가 그냥 지겨우니까 가볍게 설명하자면 그냥 어른이 애들한테 이제 가혹행위를 하거나 안 돌보고 내팽개치면 아동학대거든요. 아닙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본격 리걸 만담쇼인데 법 이름은 좀 제대로 막 유식한 척 좀 해주세요. 오케이. 길게. 아유, 수장이 이런 걸 좋아하네. 자, 그럼 이제 이게 아동복지법 17조 6호에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돌보는 아이를 갖다 버리거나 하면 이제 71조 벌칙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요. 이제 좀 리걸 만담쇼 같네. 취향 독특해. 너도 변태야. 내가 법 독특가 아니라니까. 아니야. 이게 네가 할 말이야. 나한테 변태라고? 정말 케미 꿀 같네요. 그냥. 꿀케미야. 근데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뭔데요? 이제 이 아빠는 실제적으로 애를 직접적으로 괴롭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별명을 부르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뭔가 학대를 했다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치. 뭔가 막 시키고 막 이런 건 한 건 없지. 근데 이제 그냥 그런 줄 알면서도 내버려 두고 아니면 좀 북돋아 주거나 하는 걸 이제 방조범이라 그러거든요. 아동학대 방조? 방조가 뭔가요? 방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방관한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이미지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법원에서 이제 규정하기로는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럼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할 때 물질적인 방법이건 아니면 정신적으로 뭐 응원해주건 그게 뭐 직접적이건 아니면 간접적이건 뭐든 간에 일단 도와주거나 묵인해주면 그럼 이제 용이하게 해준 거니까 범죄를 이제 방조행위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빠가 새엄마나 언니들이 그러는 거를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그런 거? 어 이제 모른 척 해주면 안 걸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요번에 있었던 사건 중에 좀 슬픈 사건인데 서현이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게 계모가 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친부가 이를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육원에서 학대가 의심된다고 아버지한테 알렸대요. 그래서 상담을 이제 하라고 했는데 아빠가 상담 받으러도 안 가고 한 정황이 발견이 돼서 이걸 경찰에서 아마 검찰에서 넘어갔겠죠. 방조범으로 아마 불구속 입건됐나? 그래서 지금 울산지법에 걸려있을 거예요. 아, 그럼 이거는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네. 그렇죠. 이게 방조범이 인정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돼야 될 것 같아요. 저의 생각에도 아마 이제 뭐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은 그쵸. 들어요. 알면서도 이렇게 내버려 뒀다는 거는 아예 방조범 자체가 아니라 공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거는 진짜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것만큼이나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제 생각에는. 부모는 이제 그런 환경에서 아이를 이제 보호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아시안푸텔 동화로 보자면 네네. 아빠는 적어도 방조범은 성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애가 이제 재투성이로 부엌에서 맨날 자는데 그러게.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애니까 손 같은데 이제 일하다 보면 상처도 많이 날 거고 척봐도 아는 건데 그런 거. 근데 솔직히 딸 손만 한 번만 잡아봤어도 그러니까 무슨 핸드크림 있겠어 뭐가 있겠어. 그 의주 언니들 동백기름 발라야 돼. 그 언니들은 얼굴도 희고 고왔다며 이쁠 거 아니야. 그치. 이건 방조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이런 모든 정황을 무시하고 눈 감아줬다. 그러네. 그럼 지도 덩달아 같이 애 괴롭힌 거면 공범이고 이거는 방조다. 이게 이제 뭐 교사범, 방조범, 간접정범, 공동정범 뭐 이렇게 있거든요. 네. 이따 뒤에서 이제 뭐 간접정범 정도는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걸 한번 모아가지고 뭐 특집을 한번 공범 특집을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빠는 그거 말고는 없는 거네요? 아빠는 그거 말고는 존재감이 없어. 근데 개새끼긴 한데 법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구나. 아니지 이거 하나 걸려도 일단 5년이었는데 뭐. 그래요? 일단 뭐 되기만 하면 돼야 돼. 근데 이 아빠는 내가 봤을 때 이 애가 학대받는 걸 무시한 데에는 새엄마나 애들에 대한 그 미안함 때문에 좀 그래. 그런 걸 봐주고 묵인해줬을 수 있어요. 나의 음모론을 인정하고 있어. 빠져드네. 그럼 라봉님은 오늘은 누굴 잡아왔어요? 계속 이제 좀 겹치는데 저는 오늘 계모 역시 저번 백설공주 때처럼 계모 심층 분석? 눈치가 빨라. 역시 미드에 끼면 눈치 하나에 우산이 없다. 그럼 제가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고 샌드위치로 껴가지고 눈치는 그래서 연애도 잘하나 봐. 이런 애들이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분위기를 잘 읽어. 다 지나간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는 라봉님도 막 남자 근데 이제 저는 애들이 무서워해가지고 일단 말을 못 걸어. 썸남 특집 한번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인생 특집 썸남 특집 이거 한번 털어줘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주제로 돌아와서 네네. 새엄마. 계모는 왜? 계모는 일단 이제 계모에 대해서는 죄를 한번 이제 앞에 읊고 네. 뒤에 이제 그걸 왜 저지르게 되었나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계모의 죄를 한번 훑어보죠. 거창해. 이러니까 남자가 거블리지. 야, 입에 막 작그름이야. 고마워라. 응? 고마워. 맨날 이런 여자지. 저 지금 방송 초반이라 이미지 관리 중이니까 건들지 마세요. 어머. 어디야. 아, 까먹었잖아. 아니, 계모는 무슨 죄가 그래. 되냐고요. 이 카페인 때문에 정신이 없네. 일단 계모가 한 짓들은 네. 첫째로 아시엠프텔 학대한 거는 이제 그게 있고 둘째로 칼을 줘가지고 지 딸들 발가락이랑 뒤꿈치를 자르겠어요. 그거 말고는? 이 아줌마가 한 게 이제 디테일하게 악행은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아쉼프테를 괴롭힌 거잖아요. 근데 이건 한 번에 이제 묶여가지고 늘 나오는 아동복지법 위반. 그쵸 그쵸. 아동복지법 위반. 근데 이거 지겹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분들이 이 방송을 정주행할 거라고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다른 방송 제가 팟캐스트도 들어보는데 아 저번에 얘기했던 거 아시죠? 이러면은 모르거든. 난 그냥 재미로 듣는데 배우려고 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번에도 다시 설명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을 적어주었습니다. 이거 읽으라고 설마 지금 나한테? 글자만 봐도 막 화가 치민다. 아 뭐야 이게? 어? 한 글자 한 글자 그냥 리프니치카야. 완전 빡쳐. 야, 이게... 내가 이런 걸 몇 년을 보니까 성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닐걸. 법 배우기 전에는 더 막 그냥. 싫어. 너 진짜 더 맞고 올래? 네, 하겠습니다. 네. 합니다. 해야죠. 그쵸? 자, 이제 이거는 무편집으로 지금 아까 한 아동복지법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네. 네, 이제 한 큐에 시킬 거예요. 예. 너 실수해도 편집 없어. 안 됩니다. 자, 함겠습니다. 자, 심호흡하겠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인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걸 말합니다. 현재 새엄마가 한 것은 아이에게 집안일을 전부 전가하고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제대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은 등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중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제6조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약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등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71조 벌칙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 다시 나네. 아, 야, 너 이거 읽는데 안 하는 듣겠니? 아니, 나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한 글자 한 글자 그냥 읽을 뿐. 이게 무슨 말이야, 빵꾸야? 야, 빗빵구를 맨날 끼는 난 어떡했니? 아, 괴로워. 자, 네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 뭐 그냥 새엄마는 아쉼프텔 괴롭혔으니까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학대예요. 아우, 이게 무슨... 왜 시킨 거야 날 그럼? 왜 나는 이걸 맨날 줄줄이 말해야 된다고 지금 네가 한 거. 내가 대출 약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까? 아니. 우리 원금 일시 상환이랑 만기 일시 상환이랑 원리금 균등 상환 이런 거. 어? 연체 정보 교유가 5 영업일 안에 되는 거. 막 대손 상가 이런 거 한번 해줘. 자 이제 뭐 이제 딸을 바르자라고. 아 금융권에서 일하시는 수자님께서 미친 듯이 전문 용어를 토해냈지만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내가 막 얘기한 거랑 법은 이게 잽이 안 되는 것 같아. 이 말을 하면서도 됐고. 어디서부터 잘라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네. 제가 맨 처음에 법 배울 때 읽으라고 했을 때 그랬어요. 법을 어디서 잘라야 될지 몰랐고. 뭐 맨날 과. 는 뭐뭐과 계속 이어져. 이게 막 대법원 판례 같은 거 보면은 한 2, 30줄이 문장이 한 문장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요. 그게 사고의 흐름에 따라서 한 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건 쓰는 사람 생각이고 읽는 사람은 한 큐 안 간다고요. 문장은 간결하게. 요즘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곤 하는데 좀 그러지 마요. 좀 읽기 쉽겠어. 그 뭐 한 짓이야. 문장의 긴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그게 뭐 사고의 흐름이네 뭐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안 그래요. 어차피 뭐 판사할 거 아니니까. 시켜도 못해 나는. 어쨌든 자 그럼 이제 딸들 발을 자르라고 시킨 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건 자해교사? 몇 번 방송 들었다고 말은 또 그럴싸하게 나와. 자해교사? 아니, 그런 거는 죄가 없나? 이게 우리가 자해죄가 없잖아요. 아, 자해죄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목이 물려서 긁었다가 상처 났다고 해도 우리 잡혀가지 않잖아요. 그렇잖아. 막 내가 이렇게 날 자해하고 있어. 넌 괴롭지 보면서 이런 거.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막 자해를 하면서 남한테 막 나 이렇게 하면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런 거는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가 그냥 내가 집에서 뭐 긁고 뭐 이러는 거든. 그렇지. 내가 뷰러로 속눈썹 찝다가 눈 찝었다고 잡혀가시던지.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그 우리 무릎에 딱지 안 집혀. 떼고 싶잖아. 때려 멈추라고. 맞아. 그런 게 죄는 아니지. 그럼 이거는 무죄인가요? 이게 이거에 관해서 되게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요죄와 아마 상해죄,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의 상상적 경합이라고 아마 제가 결론 알고 있어요. 이게 말이야, 빠구야. 그러니까 쉽게 풀자면 강요죄가 되거나 중상해죄의 간접정범, 이게 둘 다 되는데 둘 중에 더 처벌받는 애로 간다고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군. 하나씩 해봅시다. 그래, 이제 어려우니까 말이. 일단 쉬운 강요죄부터 해볼게요. 이제 강요죄는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라는 게 있어요. 강요하고 뭐 억지로 시키고 이런 거? 뭐 그렇죠. 그 법적으로 말하면 폭행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엄마가 딸한테 협박을 했나? 엄마가 그 엄마 성격에 칼을 쥐어주면서 눈 부릅뜨고 뭐 막 그랬으니까 엄마 딸 사이에 될까 안 될까 모르겠지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발가락 자르는 일은 의무가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발가락을 자를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말이 다 되네. 그러면 그럼 강요죄는 된 거고 그 다음에 뭐 중상해? 그 중상해죄 이제 간접정범 이러는데 이제 똑같은 사건은 아니고 이제 비스무리한 게 예를 들어 A가 B한테 이제 돌을 들고 야 너 네 손으로 네 코 안 자르면 돌 확 쳐 죽인다 라고 해가지고 그 B가 자기 코를 0.56cm를 절단한 사건이 있어요. 뭘? 그럼 여기서는 엄마 칼 주면서 딸들한테 발 자르라고 했으니까 딸이 자기 발을 잘랐으니까 비슷한 거네? 응, 비슷비슷하긴 한 거지. 근데 지가 자르지. 왜 딸을 시켜 그거를? 그리고, 지 손에 피 묻히기 싫은가 보지. 되게 웃긴 게 둘 다 발꿈치를 잘라 이것도 아니고 하나는 발 앞발, 뒤는 앞을 잘라보니까 안 된 거라. 뒷발에 남은 거지. 이러고 뒤를 자르면 될까 싶어갖고. 진짜. 지가 아예 돌 한 명을 돌려깎지 그냥. 계속 해보세요. 어쨌든가 이제 여기에서 차이는 위에 그 아까 이렇게 코 지손으로 자른 비 같은 경우는 자기 의사가 아니라 완전히 겁에 질려가지고 자기 의사도 없이 아니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뭐 한 건데 이제 딸들은 좀 더 자발성이 있다 정도의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게 되게 이 차이 하나로 훅 달라질 수 있긴 한데 비슷하게 놓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지. 딸들은 그지 왕자가 이제 발이 들어가면은 데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자발성이 좀 있겠네요.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엄마가 만일에 솔직히 얘네들도 중학교 이제 끝기케야 중고등학생인데 무섭겠지 이 시대에 엄마가 막 그러고 발이라도 잘라 막 이러면 칼 쳐주고 그러게.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교사 아니에요? 교사도 시켜서 하는 거라면서. 이게 그래서 교사범이랑 간접정범을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법 이제 공부하시는 수험생 같은 분들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둘 다 이제 타인한테 시켜서 죄를 저지르게 하는 건 같아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교사는 남한테 시켜서 그 남이 자발적으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뭔가 하는 거면 간접정범은 시킨 사람의 의사에 지배당해서 자기의 의사나 자기의 의지가 아닌 그냥 나한테 시킨 걔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접정범이 더 좀 나쁜 것 같고 더 세네? 그러니까 시킨 거니까? 이게 더 세게 시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결정적 차이는 이제 시킨 받은 애가 교사범 같은 경우는 지가 결심해서 한 거니까 처벌을 받아요. 근데 간접정범 같은 경우는 의사지배가 당하고 아니면 과실을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처벌을 안 받거나 과실범이거나 이게 약하게 처벌받는 애를 쓰면 간접정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자님이 간호사라고 쳤을 때 내가 뭐 의사야. 그래가지고 내가 의사인데 수자님한테 싫은데 주사기에 독약을 이제 줘가지고 싸바싸바 해갖고 야 쟤한테 독약 주사해가지고 죽여버려 해가지고 수자님이 그래 결심했어. 그렇지. 그래갖고 자기 의사로 가서 주사기를 푹 찔러 죽이면 나는 살인교사고 본인도 살인죄가 되는 그치. 거예요. 근데 이제 수자님한테 이거는 비타민 주사야. 그러니까 놔줘라고 독약을 넣어서 내가 주면 모르잖아요. 수자님은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면 수자님은 죄가 안 되고 나는 이제 살인의 간접정범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사실은 알고서 죽였어도 나는 몰랐어 막 이러면은 되게 애매하겠다. 그렇죠. 좀 애매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 교사범이랑 간접정범은 이용당하는 애가 자기 의사로 하느냐 아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로 보면 되겠네요. 아주 뭐 나이브하게 말하면 그런 식인 거죠. 까릿까릿 알아들었어요. 똑똑해. 역시 고학력자. 어쨌든 급 마무리하자면 여기서 중상해라는 거는 상해는 그냥 다치면 중상해는 많이 다쳐서 뭐 예를 들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뭐 불치이거나 아니면은 뭐 난치의 질병 막 이런 게 남거나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발가락을 자르거나 뒤꿈치를 자르면 일단 많이 다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을 가능성도 없고. 이 시대에 발가락 붙이지도 않을 거 아니야. 후유증 완전 쩔겠지. 그러니까 이제 끽해야 이제 언니들이 16 정도밖에 안 된 거고 엄마가 칼까지 딱 주면서 눈 부릅뜨고 하면 엄마 성질 아는데 아쉬운 부탁 다 하는 거잖아. 누가 자기 발가락 자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막 이래갖고 잘났다라고 하면 그 엄마가 중상의 간접 정범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강요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자기 의사로 발가락을 자른 거고 뭐 보험사기도 아니고 뭐 딱히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자해교사는 아까 말했다시피 안 된다고 했으니까 강요죄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만일에 이제 자기 의사가 다 억압돼서 한 거라면 그거는 이제 두 개가 다 성립이 돼서 이제 상상적 경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두 개를 이렇게 다 벌주는 게 아니라 그 상상적 경합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적 경합이란 게 어떤 한 행위가 두 개의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강요한 행위도 되고 그다음에 중상의 간접정범으로 써도 되고 지금 이 두 개가 다 성립을 하는데 이 두 개를 다 뭐 플러스 해가지고 정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이제 하나로 센 걸로 처벌받는다 이런 거죠. 좀 유리하게 해주는 거구나. 피고한테 그런 거 아닌가요? 피고한테 유리한 피고인한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요? 피고인은 더 처벌받으니까. 둘 다 그냥 때려버리면은 더 그게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 두 개 다 때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의 행위로 뭔가 하나 잘못했다고 하나만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의 행위는 하나로만 처벌받게 되어 있는 거. 그게 일단 그렇구나. 기본 룰. 그래서 그 상상적 경합이라는 게 그게 그 둘 중에서 센 걸로 그냥 그런 거군요. 그 일타 쌍피인데 화투장은 한 장만 가져오는 거네. 그렇지. 비유적절하네. 일단 쳐가지고 한 번 손으로 화투장을 내리쳤는데 피가 두 장 붙은 거야. 피가 두 장 붙었는데 그 중에 큰 거 하나만 가져올 수 있는 거지.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고수도 한 판 더 해야겠다 우리. 우리 집에 모여서 한번 해야 되는데. 나 광파요 이런 것도. 라봉네 집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난 광파는 게 뭔지 몰랐네. 시간이요. 우리 아직 엄마도 다 안 끝났는데. 슬슬 마무리해야겠네요. 그러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음모론이 너무 길었어. 근데 그럴듯 하잖아요. 1, 2부로 나눠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제 새엄마의 인생 스토리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죄는 다 털었고 다음 시간에 아마 새엄마의 인생 스토리. 기대돼. 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 즈즈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내가 세운 시나리오는 완벽해. 아니 진짜 수잔님의 그 시나리오대로 하면 왜 아버지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이 돼요. 이제 이 계모가 왜 말도 안 되는 악행을 했는지 이것만 해결하면 돼. 그러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악행하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 그쵸. 인간 된 걸로.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까요? 아 그래요. 이제 슬슬 마무리할게요. 진짜 이번 화는 진짜 음악이 가득가득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몇 개를 부른 거야? 사랑아 둘라 매치가 불라 비비디 바비디붐. 아니 이 노래 입에서 무슨 굳어갖고 안 떨어져. 이게 그래서 주문인 거죠. 사랑아 둘라 매치가 불라 비비디 바비디붐. 아 좋아 이 노래. 이거 엔딩곡으로 넣어야겠어. 오늘 이거 엔딩곡으로 넣을게요. 콜. 아 신화에 떠들었더니 너무 지치네. 오늘 수자님 어떠셨어요? 오늘은 정신은 있는데 뭔가 폭풍같이 몰아친 음악의 더 향연. 미친년 같은 이게 제정신이라는 게 흠. 갑자기 끝나는데 좀 두렵네요. 어떻게 나올지 방송이. 아 편집 어떻게 해. 아 진짜 오늘은 수자님 음모론에 완전 푹 빠져서 보낸 것 같아요. 대단해요. 그리고 오늘 막 교사범의 방조범의 간접 정범에 막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듣는 분들이 지루했을까 봐 걱정이 돼요. 아니야. 지루한 건 내가 다 했어. 그 아동복지법. 아 진짜 근데 네가 안 하고 내가 했으면 나 오늘 진짜 강의하러 나온 거야. 아니 근데 그 간접 정범 막 이런 거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되게 유익했어요 나는. 그럼 다음 주에는 라봉님의 음모설이 나올 텐데. 네, 제 음모설은 이제 다음 주에 보내봅시다. 네, 그리고 왕자랑 아쉼프텔도 씹어야 돼서 다음 주에 엄청 씹을 거 많아요. 그러면은 욕을 보낼 여러분의 욕설함 메일 주소를 공개합니다. 아 맞다 맞다, 메일 주소. 네, 여러분의 법적 조언 및 온갖 욕설은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메일은 lawnuna@gmail.com 이고요. love luna @gmail.com. no w. 아이 발음 너무 좋아. w. w. 아, 아우. 예. 칭찬과 응원은 팟빵 게시판, 아이튠즈를 이용해서 공개적으로 남겨 주세요. 그럼 라봉과 제가 답장도 하고 정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수자님. 네? 댓글 좀 달아요. 저만 달고 있어요. 네. 저 달게요. 네. 자, 오늘은 신데렐라의 모태, 아쉼프텔, 아빠와 새엄마의 반 정도 이제 빻아봤는데요. 콩가루입니다. 콩콩콩콩. 아주 나빌레라 그냥. 나빌레라, 나빌레라. 아 오늘 카페인 때문에 그냥 제정신이 아니네. 아 오늘 또 이제 마무리 멘트 해야겠다. 자, 아 심장이 두근거려서.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나 조금씩 발전하는 즐거운 진행자들이 되겠고요. 네. 수자님? 아, 우리가 즐거운 만큼 들으시는 여러분도 즐거울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Salagadoola, menchikaboola, bibbidi-bobbidi-boo. It'll do magic, believe it or not, bibbidi-bobbidi-boo. Now Salagadoola means a menchikaboola-roo. And the thingamabob that does the job is bibbidi-bobbidi-boo. Oh, Salagadoola, menchikaboola.